stab in the chest. Search your ghetto blaster. Get out of here and take off to anywhere. I'm in the studio. 하루 종일 난 숨이 막혀서. Play a stereo. 음악을 켜고 걸을 걸었어. It's mysterio. 엄마 술처럼 난 가벼워졌어. 너무나 오랫동안 갇혀서만 지냈나 봐. Mom, 조금만 생각하면 바뀌게 될 나의 성.